사랑은 너 아니면 못될 거란 생각했니. 잘난 건 알겠어. 하지만 착각한 건 내 맘은 알겠어. 죽어도 몰라. 원하면 너 됐어. 원하면 너 됐어. 하지만 바보는 이젠 끝인가. Okay, it's okay. 너 없이도 괜찮아. Okay, it's okay. 잘난 척 하지 마. Okay, it's okay. 거짓같은 살지 마. Okay, it's okay. Okay, it's okay. Let's go party now. 신나게 놀아. Rock your body now. 미친 듯이 흔들어. Let's go party now. 오늘 밤에 취해. Move your body now. 나 없이도 즐거워. Party one single no back of face. Go pulling back the face. 이제 아무런 죄책감 없이 I can't go to club again. I don't love you no more. Get back to the game. 내 휴대폰에 탈출 1번 또 이상 네가 아니야. It's gone, it's gone.